만수대 운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 전선당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